내게 위험하대도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. 주님 그려도 내일에 쓸 그리움 어제처럼 다시 남아서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.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켜 눈물에 많이 침묵하고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.